나간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 속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그대 생각 잊으면 모두 그만이 행여울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미련일까 다짐하면서 방랑했던 지난 세월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떠나지 않는 그 모습 잊으라 그 한마디 태우면 무엇하나